Yeah, so glad to have you in my life. So in love. Listen up, yo. 너밖엔 없죠. 네 얼굴, 네 목소리, 네 생각뿐이죠. Come on. 내 사랑 그댄 널 몰라주고. 몰라도 너무 몰라.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. 하지만 뭐야, 이게 뭐야, 속이 타. 속이 타, 정말. 너만 보면 미치겠어. 답답한 내 가슴을 누가 알아줄까. 시원한 바람 파도 위를 함께한 너. 혹시 넌 알까 내가 사는 이유란 걸. 있을게, 너를 지킬게, 내가 더 많이 아플게. 내 사랑 그댄 널